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아침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어두움에서 헤어나와 빛의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매 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이 자리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기도를 막는 대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의 기간에 우리들이 이 아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기도의 대적들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큰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대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우리들이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은 게으름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날인 어저께는 무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다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는 잘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뭐 죄나 뭐 불순종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노출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고 게으름이 몸에 베이고 무지가 머리에 꽉 차서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얘기죠. 오늘 이제 아침 마지막 시간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기도의 방해 가운데 하나도 설마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려고 하는 우리들이 흔히 잊기 쉬운 그러한 대적이에요. 무엇일까요? 미움이에요. 미움. 미움.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염려나 게으름이나 깨닫지 않으려는 무지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염려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계된 거냐 하면은 마음과 관계된 거거든요. 사실 신앙의 교리적으로 볼 때 신앙의 자리와 죄의 자리가 같아요. 신앙도 마음이라는 자리에 앉고 죄도 마음이라는 자리에 앉아요. 신앙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적으로 깨닫고 아 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적으로 깨닫고 정으로 느끼고 마지막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다.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죠. 죄도 똑같아요. 죄도 야 이거 참 좋다. 그리고 아, 이게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훔치든지 하여튼 잘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참 좋다. 그래서, 알고, 그 다음에 강하게 느끼고 충동을 받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고 해서,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세 가지나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오늘도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중간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떡하든지 간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히 보존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수터의 물을 생각해 보세요. 약수터의 물을. 비만 오면은 약수터에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며칠만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약수터 물은 거의 전부 다가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에요. 원래 이 약수터라는 것은 변함없이 이 지층에서 쭉 걸러진 물이 이게 모이는 것이 그게 약수터인데 비만 오면은 물이 펑펑 솟아나니까 그것은 지표 가까운 데서 흘러들어와서 그 샘물에 합쳐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더러운 불순물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죠. 비 안 오는 날 깊은 지표층에서 서서히 흘러들어와서 고인 그 물을 채취해서 수질 검사를 하는 것과 비 오는 날 지표층에서 그냥 타고 흘러들어오는 물을 검사하는 것과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자의 때에 검사한 그것만 믿고, 그래도 비 온 날 막, 비 온 후에 막, 그, 약수터에 물이 가득 고인 거, 그거를 좋다고 먹으면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염려, 게으름, 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 불순물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면은 결국은 대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기도의 영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된다. 얘기죠. 그래서 기도의 영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 책임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소원을 주셔서 자기의 일을 행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A라는 방면으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B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급히 돌리셔서 마치 배가 암초를 만났을 때에 항해사가 키를 급히 돌림으로 방향타를 꺾어 그 암초를 피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급히 우리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라, 마음이 더럽혀지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라 얘기죠.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미움도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서 사람에 대한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기도를 가로막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흔히 인정하기 어려우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반대편에서 논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깊이 미워하고 마음의 미움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예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뭔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나쁜 짓을 하고 가해를 하고 괴롭히고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마음속으로 오래도록 미워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움은 일반적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로 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그 믿음이 아주 더 색깔이 진하고 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죠. 스치듯 지나왔던 사람,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사이에 감정이 상하면 하루 이틀쯤 기분 나쁘다가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 아내나 남편, 그리고 엄마, 아빠, 자기 자식, 그리고 한때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던 연인, 이런 사이에 미움의 감정이 파고 들어오게 되면 사랑한 것만큼이나 말하자면 그 미움의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만큼이나 그것이 변해서 미워하는 감정으로 철저하게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움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면서 그를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용서할 때 맺힌 것이 풀리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뭐 그 사람이 내가 그 맺혀 있는지 안 맺혀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많이 미워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용서하고 자기가 그를 미워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빌고 화해를 하게 되면은 그때 갑자기 막 사람과 화해를 했는데 신기하게 맡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죄짓고 숨긴 것을 회개할 때에 뭔가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확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쏟아져 나오듯이 사람과 화해를 경험할 때에도 이러한 감격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이거를 보면 우리들이 이 미움이 기도에 무슨 영향을 별로 미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듣지 않으시는가, 알겠죠? 그 물론 그 미워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공연히 미운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가해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커다란 정신적이고 혹은 육체적인 타격을 주고 나를 가해해서 내가 너무 아파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는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막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흔히 상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상처. 그렇죠? 상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가격해서 이렇게 찢어져서 피가 흐르거나 속으로 골병 든 거는 상처라고 안 하지 않아요? 예? 그죠? 막 그 때렸는데 멍도 안 들었는데 속으로만 골병이 들어서 그런 건 상처라 그러지 않죠. 상처는 하여튼 이렇게 찢어져서 보이게 피가 흐르는 거 그런 게 상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요점은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가해 행위를 해가지고 피가 흐르든지 이런 상처예요. 근데 이거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를 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상처.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 오늘날에 뭐 상처와 치유, 뭐 상처가 어쩌고 그런데, 그게 너무 순진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죠. 응?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 지금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죠. 오늘날 이 상처에 대해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 이게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그대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으시군요. 응? 상처가 참 많으시군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응? 나는 상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일 수 있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예? 함정이 있다, 이거죠.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간 사람을 향해서 의사가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환자를 야단치면서 어디서 이, 그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처를 이렇게 심하게 입었냐고 야단을 치는 의사는 없어요. 그죠? 제 말 맞죠? 그죠? 예. 네. 그리고, 똑바로 돼! 어디서 허튼 짓 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터졌어? 응? 어? 말해! 무릎 꿇고 손들어. 그러면 안 고쳐줘. 이런 의사는 없다. 이제. 근데 우리가 상처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상처를 이야기한다 이거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다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흔히 상처를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어떤 사건이나 관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자기는 피해자다 이거고 지금 마음에 느끼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에 느끼는 고통과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피해 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그 상처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에 있어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라 했죠. 물론 이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아버지가 뭐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가서 맨날 술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뭐 저 패고 밖에서는 얻어맞아도 하여튼 집에 와서는 패고 말이지. 그리고 뭐 돈도 제대로 안 벌어다 주고 자식들 막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그랬다고 칩시다. 뭐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뭐 자식인 내가 뭐 도와줬어요? 아버지 이거 먹고 힘내서 우리 좀 패, 엄마 좀 반쯤 죽여, 뭐 그렇게 도와준 적 없다 이거죠. 아빠 수고해서 엄마 이빨 네 대 부러뜨렸다며, 아유 역시 아빠 참 수고해서 보약 먹고 힘내, 뭐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해를 이게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책임이 없죠. 부모 잘못이죠. 뭐 기껏 있다 그래봐야 내가 부모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냐 뭐 이렇게 묻는다면 또 우리 책임도 또 없지는 않지.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그 아버지가 잘못돼서 우리에게 그런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때 그 순간은 상처라고 말할 수 있어. 응? 잘 들어보세요. 상처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팍 할퀴었어.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탁 생겼어. 근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확 하고 생겼는데. 근데 그 상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상처가 나면 막 새까맣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든지 해서 쫙 까져서 피가 흐르면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발라요? 소독약부터 바르고 그 다음에 곰지 않게 마이신 같은 거 바르잖아요. 가루 같은 거 뿌리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새살이 돋아나게 안 해도 일단 곰지만 않고 균의 오염만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된다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와서 확 핥혀서 상처를 낸 그 즉시는 내 잘못이 없거나 있어도 그렇게 당해야 할 정도로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확 핥힌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상처가 내 깊은 밑바닥에 속에 있는 사람을 쉽게 미워하는 부패한 본성과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응?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네, 하여튼 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진짜라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화의 교리의 그 틀 속에서 그 미움의 문제를 보지 않으면은 오리무중이라고. 여러분들 교회나 지체들 간에 사귐을 하다가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떠고 우리 엄마가 어떠고 뭐 남편이 어떠고 그런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이 깊이 자신의 이 부패와 그리고 죄성이 죄된 성품이 이 상처받은 관계 속에 작용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깊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강력한 자책감을 가지고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봤냐고요. 봤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처음 확 핥혔을 때에는 나에게 책임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와서 확 핥혔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확 핥혔는데. 근데 거기에 즉시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상처는 내 책임이 아닌데 내 속에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원수 맺으려고 하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를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자를 죽어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부패하고 야비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이 상처가 확 났을 때 그 상처로 그냥 확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상처를 가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처 받은 사람의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미움의 정도가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을 몇 배나 능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그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세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증명을 할 테니까 창세기를 펴봐요. 4장 16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았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이건 상처예요. 나의 상처를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여버렸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기가 막히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온 이래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러 세대가 거치면서 라멕이라는 인간이 나오는데 그건 뭐라 그랬냐면 아, 아내들이여 내 말 잘 들어라. 어? 누군가가 나에게 창으로 상처를 살짝 입혔는데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고 누군가가 나를 약간 상하게 멍들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철없는 소년이 모르고 그랬다. 근데 내가 그를 꽉 쑤셔 죽여버렸다. 왜 아내들에게 이 끔찍한 얘기를 해요? 좀 아내에게 얘기할래요? 뭐 다시 태어나도 당신한테 장가들겠다든지 젖은 손이 애처롭다든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 무서운 사람이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성질 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건드리는 자는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가인을 해치는 자. 그랬더니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 7배 좋아하네. 난 77배다. 근데 가인을 해친 자에게 7배를 복수한다 그럴 때 그 주체는 누구예요? 복수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왜 어리더리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해치는 자에 대한 7배의 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라멕을 건드린 사람은 77배라 할 때 그건 누구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 근데 그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건드리면 죽어. 그 얘기예요, 이게. 이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 속에 깃들게 된 상처에 대한 포악성이에요. 포악성이라고.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 미움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를 가한 사람보다도 때로는 포악하게 변해가면서도 항상 자신에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신은 피해를 입은 자일 뿐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려고 하는 걸까? 왜 이 미움이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일까? 그죠? 첫째는 미움이 결국 우리의 그 마음을 온통 지배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 감정이 그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마음에 미치는 감정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꽃을 봐도 그 사람 생각이 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꽃처럼 예쁜 사람이냐 하면은 사실 아닌데, 근데 아무도 그 사람 보면서 꽃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자기는 그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보면서 호박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꽃을 생각한다. 꽃을 생각한다. 무슨 색깔을 봐도 그 사람 좋아하는 색깔인데, 맛있는 걸 봐도 눈물이 핑 도는 걸, 이거 되게 먹고 싶어 했는데, 에? 또 뭐, 또 뭘 그럴까? 떡집에서 떡을 봐도 이 떡을 되게 좋아했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하여튼 뭘 보든지 하나 하여튼 그거 전적으로 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움의 감정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바치는 마음은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마음이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다 우리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여기서 만들어내서 딱 떠나잖아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떠나요. 용산전자상가에 가보면 말이죠. 옛날에는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이 도저히 만져볼 수도 없었던 외제 카세트,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싼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여튼 눈물 나도록 부러운 게 있었는데 애들이 그 요만한 그 카세트 가지고 다니는 거. 특히 그때 아이와가 아주 인기였거든요. 그리고 요거보다 더 작죠. 뒤집어 탁 차고 다니는 강의 시간에도 뭐, 어디 나가면서 애들 보고 야 이걸로 녹음 좀 해줘. 그리고 또 뭐 좋은 설교 있으면 그 녹음해서 듣고. 그게 얼마나 갖고 싶은지 말이에요. 근데 뭐 그 돈이 뭐 애지간해야지 그거 하나 가져보잖아요. 지금 어느 자매가 자기가 한참 쓰던 거 줘서 녹음도 안 되는 거 그냥 듣기만 하는 거. 그래서 들어본 적도 있는데 뭐 소리를 들어봐도 너무 달라요. 그건 뭐 엄청나게 비싼 거였어요. 뭐 화폐가치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저 뭐 한 4, 50만 원은 줘야지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근데 지금은요. 막 엄청 싸요. 진짜. 근데 똑같은 카세트인데 똑같아요. 모델도 똑같고 심지어 모델 번호까지 다 똑같아요. 색깔은 물론이고 하여튼 지갑까지 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가격이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에? 그렇지. 생산지가 어디냐? 저 중국에서 온 건 제일 싸요. 그다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좀 싸고 미국에서 그 본토에 아니야 일본에서 일본인에 의해서 직접 조립돼서 들어온 거는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 진짜 그거를 산다고. 이게 모양도 똑같고 애프터 서비스도 다 돼요. 근데도 돈을 더 주고 일본 본토에서 조립돼서 온 거를 산다고. 왜냐하면 부품은 일본에서 만들어서 다 보내줬는데 그걸 조립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쓰다 보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립을 완전 조립을 해서 딱 밀봉을 해가지고 수입된 거냐 아니면은 부품을 갖다가 외국에서 조립해서 온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가 이 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 없겠어요? 그죠? 주기도문 같은 거야. 뭐, 완전히 그 찍어내는 그 생과자 같이, 생과자가 아니고 뭐, 약과 같이 말이지, 탁탁, 다식 같이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없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얘들아, 천사야, 생산지를 확인할 지니라. 이게 다 뭐, 중국제어입니다. 러시아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품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마음이 시커먼 그리스도인이 보냈는 줄 알아요. 쓰레기통에 넣어라. 예, 넣는. 그, 다음 건 또 어디서 온 거냐. 이거는, 제품은 고도의 기술이 별로 깃들여져 있는 것 같지 않은 단순한 제품이오나, 이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줄 아래요. 이리 가져오너라. 가서. 이제 응답된 거죠. 근데 참 괜찮은 비유네. 사실 미리 생각하고 올라오진 않고 항상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요. 생산지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기도 속에는 복수의 감정이 묻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자체가 말하자면 오염된 기도야. 그게 하나님께서 잘 듣지 않으신다 해야죠.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수된 것이 생각이 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드려라.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화목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워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응? 큰 두 번째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미워하는 감정이 전체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정도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미워하는 감정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 미워하는 감정은 그 무엇을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느냐. 그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살인이에요, 살인. 그럼 여러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거야.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한 상상이요? 과장이 아닙니까? 어쨌든 내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으로 미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난 그 사람 죽이려는 생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울 때도 죽이려고 그러기는커녕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살인하려는 감정까지 품었겠습니까?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그거는 이제 미워하는 감정이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저 사람이 많이 미워도 내가 적극적으로 가해를 하면 내가 벌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보복과 혹은 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워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칼을 빼서 저놈을 찌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그 징벌의 두려움, 그리고 노골적으로 저를 미워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행동할 때 내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명예, 그리고 비록 내 마음속에 미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움을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안 보고 거기까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확 풀어져 버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고 싶은 것은 라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 상처냈어? 건드렸단 말이지? 그러면 죽어.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해졌다고 보는데 요즘은 조금 난 것 같아요. 그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공중전화를 거는데 아니 남이 공중전화를 걸고 있으면 딴 데로 가서 걸면 되지. 빨리 좀 거시오. 그리고 쿡쿡 찌른 거라. 뭐 그랬겠어요? 아이씨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니 그 사람은 잔소리를 하든 굵은 소리를 하든 자기 돈 내고 공중전화 거는데 급하면 자기 딴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걸던 사람이 뭐야 이 자식아? 그리고 대들었어. 그러니까 자식이 순서를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빨리 걸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때려서 공중전화 부치해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라멕을 생각나게 만들지 않아요? 자동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 주인이 거기 우리 마당이니까 우리 집 앞에 주차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담장 속이나 니네 집이지 담장 밖에 길이 왜 니네 거냐. 그리고 거기다가 차를 대니까 이 자식이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큰 소리를 쳐.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예? 뭐라고요? 예? 사실 저 녀석이 왜 저기 차를 댈까? 죽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보컬 들고 나가는 법은 없다고. 예? 뭐, 그 주차장에서 벌써 몇 명이 죽었는데, 너 또 차 대려 그러냐? 그리고, 칼 빼갖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 제약이 확 풀어지고 나면은, 그냥 그 순간의 미움이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실화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 좀 하지 말아야 돼요. 밤중에 차를 이렇게 대놨는데 누가 와서 얌체처럼 차를 대놓으면 자기 차를 못 빼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지 알 수 있어야지.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밤중에 그 트럭 운전수가 빵빵 빵빵 빵빵 그리고 이제 크랙션을 누른 거야. 이제 동네 살던 사람이 문을 탁 시끄러워 이놈의 자식아. 이 남 자는데 왜 이렇게 빵빵 대? 그러니까 조금 뒤에 또 빵빵 빵빵 그러는 거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엽총 갖고 와서 갈겨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막 뭐 창문 쑥 열더니 뭐가 막대기가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그 엽총도 요새 얼마나 무서운데 막 이런 나무를 펑펑 뚫어요. 그 거기다 이제 특수장치를 해가지고 그냥 그 두 구멍으로 된 옆에 쾅 나더니 그냥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유리창 왕창 깨면서 팍 날라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지 않고 조용히 시끄러워 그러면 이 사람도 뭐라고 막 대들었겠죠. 근데 막 대들 수가 없어. 쾅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해가지고 차 문을 열고 막 도망가는데 쫓아가면서 계속 쐈대. 야, 안 맞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래갖고 살인 미수로 구속됐어요. 그게 뭐 한 1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확 되는 거예요. 엊그제 한번 신문에 보니까 그 목사인데 살인죄로 복역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가 신문에 쭉 실렸어요. 12년째 복역을 하고. 왜 그러냐니까 무슨 성도들의 집 문제인가 뭔가 때문에 하여튼 그 복덕방하는 사람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울끈하면서 이렇게 꽉 쳤는데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도와서 뭐 복덕방 갔다가 졸지에 살인자가 된 거죠. 아유, 그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사람 살리라고 목사를 만들었는데, 아 그래 오늘 복덕방 이 자식 까부는데 오늘 죽여버리자. 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그러고 갔을 리가 있겠느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순간에 솟아나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미움의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이 마지막에 가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살인이에요, 살인. 저 존재를 이 지구상에서 쓸어내야 되겠다. 어? 네가 존재하는 것 찾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기쁨이고, 미워하면 아무것도 그에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도 그 인간과 함께 이 하늘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종식시키고자 끝내주는 거예요. 탁 죽여서 정리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재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산되는 이 기도가 이게 명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 오염됐지. 그걸 어떻게 쓰겠느냐. 어떻게. 두 번째로 말이죠. 사람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겠죠. 아, 그것도 지나친 억지이십니다. 억지이십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했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집요한 미움을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속에 이미 그 사람으로부터 그런 상처와 고통을 입게끔 방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방치했다는 건 자기 자신 생각이죠. 원망이 있고 그 사람을 정리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감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증거를 낼게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을 잘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을 쉽게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속에 결핍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어? 기가 막히게 입증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성경이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일치시켜서 얘기하는가? 이제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둘을 같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얘기하는 거지 중요도에 있어서 이것이 첫째고 이것이 둘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얘기예요. 그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얘기예요. 통합되어 있다 얘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과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일치해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상당히 일치할 경우가 있다 이거죠. 특별히 이게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 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는 절대 목회자를 향해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과 닫혀있으면서도 목회자를 향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연다고 해서 이렇게 심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됐다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이렇게 와서 좀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마음을 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면 그러면은 하나님만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리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목회자를 향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첫째는 둘째는 하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얘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뭐가 또 남아있겠냐. 너무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네? 둘째가 만약에 순서적인 둘째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갔어요. 글로. 근데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뭘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해. 꿀을 먹고 왔나. 이쪽.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사실은 그 대답도 틀렸다. 틀렸다.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 놀립니까? 그런 대답을 유도해 놓고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되고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First가 아니라 All이 돼야 되는 거예요. All. 그러면 이제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몇 사람이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보세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난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사랑할 게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자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흘러나오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어야 한다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눈빛인데 섬길 기회를 계속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정주부인 여러분들이 살림살이가 쉽지는 않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살림살이도 또 재밌잖아요. 그죠? 그릇도, 예쁜 그릇도 사고 싶어 하고, 주방도 새롭게 하고 싶어 하고, 하여튼 그 주부들 나름대로 자기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족이 없이 그게 의미가 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족을 위한 일을 사랑하게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정 일을 사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말하자면 하나 속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얘기죠. 응?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길어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할 수 없이 동원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실연당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실연을 당하고 나니까 세상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맨날 술이나 퍼먹고 그냥 아무렇게나 몸뚱어리를 굴리면서 더러운 놈은 세상 죽어버려야지. 예? 죽기 전에 나버리고 도망간 그 인간도 죽이면 더 좋고 그러고 막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 다 끝장난 것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몸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들도 필요 없어요. 이제 예? 내놓은 자식처럼 막 그렇게 뒹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동시에 또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남자를. 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결혼도 하고 싶고 그리고 같이 사랑하면서 아기도 낳고 싶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남자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같은 인간이 뭐라고 내가 이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데 동반자가 되어달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아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오랜동안 담배를 피고 술을 먹어서 간도 나빠지고 폐도 나빠졌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사랑하게 됐어요. 응? 그리고 자기의 일도 사랑하게 됐어요. 미래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꿈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한 사랑, 건강에 대한 사랑, 미래의 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향해서 바칠 그 사랑을 쪼개어서 떼어내서 일도 사랑하고 또 건강에도 좀 배분하고 미래의 꿈에도 배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그렇게 자기 일도 사랑하고 건강도 사랑하고 미래의 꿈도 사랑하고 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만약에 그 남자가 자기를 배신해버린다든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랑 모두 한꺼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유치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동기가 되어야 된다죠. 모든 일에 있어서 동기가 되어야 돼. 응?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달라 보여? 응? 왜 달라 보여?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나 받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이 기독교만큼 참된 휴머니즘이 없어요. 그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경험하면 그는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까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에 더 목매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저 사람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바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웃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이라 얘기해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지 한쪽으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 해야죠.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용서해야 돼. 용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용서라니 빌면 용서해 주지. 와서 빌면 용서해 주지. 에? 와서 빌면 아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이 없는데 뭘 누구를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 그런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는 어땠어요? 어땠어요? 우리가 와서 비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와서 비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들이 받는 느낌이죠. 느낌이지.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주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회개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어느 날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간절히 눈물로 비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자백하여 빌므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의 세계가 열린 것이지 열린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는 물론이고 미래에 지을 우리의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이런 교리를 우리들이 믿지 않으면은 아주 중대한 어려움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걸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요? 회개 안 하잖아요. 지은 거 100개 지은 것 중에서 서너 개만 회개해도 그 회개 왕이에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회개한 적 언제 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빈 적이 언제 있어요? 기억 별로 안 나는 사람 많죠? 그럼 죄 지은 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그 죄를 안 지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지어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거죠. 그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만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특성상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용서는 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건데, 정확하면 그것은 용서의 체험이라기보다는 화해의 체험이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있어서 첫째는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는데 빌었다고 치고 용서를 해줘야 된다. 용서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바로 그런 용서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때 와서 무릎만 꿇어라. 어? 그러면 내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끌어안겠다는데 거기는 심리적으로 뭐냐 하면은 용서해 주되 그 용서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그 내면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겠다는 거야. 막 와서 빌 때 자기는 보좌에 앉아있는 거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폐하 흑흑흑흑.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 갈지니라. 근데 거기에서 뭔가 승자의 허영을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가페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스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전업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셨어요? 네? 모든 인류가 열렬하게 예수 우리 구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느냐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 그 죄인들이 당신과의 불화한 관계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이 불쌍해서 관계를 깨트린 건 인간이었는데 다시 용서하시는 손길을 내미신 것은 이상하게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은혜의 선도권이에요. 이니시에이티브예요. 응? 은혜의 선도권이에요. 응? 관계 회복의 선도권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반대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은 상처에 대한 기억이 받은 사람이 또렷하겠어요? 준 사람이 또렷하겠어요? 예? 가끔 와서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황당할 때 있죠. 내가 그랬나?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만큼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려요. 피해자는 가슴에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서 낱낱이 찾아다닌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 가서 용서해 주는 거죠. 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선도권을 지니는 것이 자기 스스로 발에 얽매인 족쇄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싱가포르에 가면은 줄롱 새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는 새들이 그냥 그냥 이렇게 뭐 요만큼씩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새들이 하여튼 그냥 이렇게 있어요 건천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러면 새들이 다 날아가지 않냐 그랬더니 못 날아간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날아오를 수는 있는데 날아오르면 땅으로 곤두박질 친대. 왜냐하면 뒷꼬리를 다 잘라버린 거야.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를 꼬리를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동을 걸면 공중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가자마자 막 돈다고. 그래서 새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정도까지는 하는데 날으려고 하면 활공이 안 되는 거예요. 활공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서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뒷꼬랑지를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균형을 잡는 건데 꼬리를 싹둑 잘라버렸어.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새들마다 꼬리가 다 잘렸어. 다시 한번 그 인간의 잔인함을 거기서 경험했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열심히 기도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다리에다 족쇄를 채워서 말뚝에 묶어놓고 날갯짓 하는 거나 똑같아요. 막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발목에 상처만 더 생길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다 낙망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씨,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말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먼저 용서해 주는 건 그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로 날아가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쭉 날아가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한다. 얘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용서하냐.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뭘 봐야 되냐면은, 자기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봐야 된다.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받고 용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영을 미움에 묶어놓지 않는 비결이다. 얘기죠. 비결이다.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어때요? 십자가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늘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자기의 그리고 고귀한 죄 없으신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리라 하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현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또 그런 성화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 능력 안에서 사람들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이런 용서의 능력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깊은 성화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미움이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즉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게 깊은 성화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래저래 영혼의 유익을 얻게 되고 그런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그것들을 털어내질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그나마 조금밖에 없는 기도의 영을 아예 그걸 모두 그 말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런 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죄를 물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미움이 탁 들 때 그때가 가장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힘이 덜 드는 법이에요. 시간이 지나가고 그 미움의 감정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나면은 막 견디기 힘들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면 기도의 영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과 정서 체계 자체도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복수의 감정 때문인 거예요. 복수의 감정.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진정으로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것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비니까 주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됐다. 네가 회개 안 했으면 내일쯤 단칼에 목이 달아났을 텐데 끝났다 이제. 네. 칼은 도로 거두마. 이제 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도 된다. 그걸로 회개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다시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이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 속에 회복된 사랑을 내포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그 관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의 허다한 허물을 덮고 나아가서는 미움의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막히지 않은 기도의 세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미움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그 용서가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빌지도 않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아니함이 마땅하다라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깊이 미워하며 기도의 장애물로 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맺혔던 것들이 풀려나가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을 통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의 미움을 청산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기도의 영과 함께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